광명성조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충종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이 15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식에는 조선노동당 주황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충종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한치의 더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군군설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이 날이 갈수록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에서 최후 결전 준비를 빈틈없이 완성함으로써 일단 명령만 내리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침략인 무리들을 모조리 경멸 소탕하고 삼천리 강토 위에 통일대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뜻깊은 2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연이어 터져올랐습니다.